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낮종합 뉴스 강명구입니다. 형제간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 일가가 차남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채 가족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서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직 서울대 교수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재단에 돈을 빼돌려 특정 병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자 교사 5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학교 교장도 성추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지난달 소비가 급감하고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8년부터 수학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출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가 36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에는 오후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롯데그룹 후계 싸움이 가족 간 대결 구도로 치달으면서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머물고 있는 신 회장의 귀국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머무르고 있고 어제 입국한 일본인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 씨도 함께 체류하고 있습니다. 하츠코 씨의 입국으로 이미 들어와 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과 신영자 롯데 장학복지재단 이사장 등 한국에 있던 총수 일가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가족 간 모임이 이뤄지면서 반 신동빈 전선이 구축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롯데그룹 관계자는 하츠코 씨는 상황이 걱정이 되고 제사 일정도 있어 입국을 한 것이고 가족끼리 밥을 먹거나 모이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친인 고 신진수 씨의 기일인 만큼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가족회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신 회장의 귀국 일정도 그래서 재차 주목됩니다. 제사 겸 진행되는 가족회의에서도 차남 신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총수 일가가 장남 측 편에 섰다는 일각의 분석이 더 확실해집니다. 롯데그룹 측이 신 회장을 제외한 가족들의 접촉이 잦아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당초 다음 주로 예정됐던 신 회장의 귀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경영권 분쟁 2막이 열리는 셈인데 신 회장의 입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해킹에 사용된 컴퓨터의 로그 파일 공개 불가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기술 간담회가 무산되거나 진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원인입니다. 유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로그 파일 공개 요구에 대해 안보 자해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양한 정보 전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어서 걱정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로그 파일이란 국정원이 해킹 실험을 했다는 컴퓨터에 남겨져 있는 사용 기록입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컴퓨터의 OS, 프로그램 등의 운영 기록과 다른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은 컴퓨터 서버에 삭제 전후 로그 파일을 대조해야 삭제된 정보의 내용과 그 정보의 사찰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로그 파일에 대북 첩보 정보가 들어있어 유출될 경우 생명이 위험한 사람이 생긴다며 공개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여당과 국정원의 버티기는 국정원법이 국회로의 정보 제출에 대해 안보에 저촉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때문에 야당은 오는 6일 국정원에서 열리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실효적 검증을 못할 것을 우려하며 파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입니다. 국정원이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면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회 조사, 검찰 조사 모두 한계이니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등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CBS 뉴스 유동근입니다. 야당은 비례대표를 상향식으로 선출하겠다며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용문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를 상향식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해당 권역 주민들의 손으로 상향식으로 선출하여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자를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로 뽑겠다는 새누리당 공세 맞대응에 비례대표를 이렇게 뽑겠다는 겁니다. 문 대표는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야말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제도라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지역 기득권 지키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의원 정수 문제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 협의와 또 의원총회의 토론과 또 최종 합의를 거쳐서 우리 당의 안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대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최근에 남자 교사들이 다수의 여학생과 여교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진 서울의 모 고등학교의 교장도 연루 의혹을 받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여학생의 신고로 시작된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 남자 교사 4명이 학생과 교사들을 성추행, 성희롱한 것은 물론 교장까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2월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끌어안아 여교사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여교사는 교장에게 여러 차례 A씨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지난 3월 징계 조치 없이 전출 가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장의 성추행, 성희롱 연루 의혹은 물론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입니다. 저희로서는 공식 확인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사가 제대로 안 된 확인해드릴 수가 없다고요. 성고충 상담실의 책임교사를 맡은 50대 교사 B씨는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성추행했으며 C교사는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두 교사를 최근 형사고발한 데 이어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또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해 직위 해제된 D교사는 복직 후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속되는 성추행, 성희롱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성추행 피해 여학생들과 여교사를 위한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현직 서울대 의대 교수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재단에 돈을 빼돌려서 특정 병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수는 문제의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해 사실상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의대 김모 교수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건 지난 2013년 11월. 김 교수는 이사장 취임 이듬해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재단 자금 2억 원을 사무국장 계좌를 통해 특정 병원에 지원합니다. 김 교수가 의사 이모 씨에게 설립을 권유해 개원한 병원으로 당시 김 교수는 임차 보증금까지 내주고 자금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말입니다. 입지나 이런 건 이제 교수님이 지정해놓고 거기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런 것은 조금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죠. 이 병원이 그 지원이 없이는 자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지원을 하는 걸로. 대신 김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암진단 서비스 기기를 병원이 사용하도록 해 그 운영 수익 등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재단의 목적에 벗어난 2억 원의 거금을 특정 병원에 지원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김 교수는 이사회를 열지도 않은 채 이와 같은 결정을 혼자 내렸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재단은 특별 감사에 착수했고 김 교수는 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재단 관계자입니다. 7월 초에 김 교수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9일 재단 이사회에서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김 교수와 재단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서울대 측은 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학교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조성진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8년부터 수학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출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수학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 중인 연구진은 필요 이상으로 고난도의 복잡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학 교육과정 2차 시안을 오늘 오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 교육과정은 2017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2018년 1학년부터 적용됩니다. 메르스 사태로 지난달 소비가 급감하고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규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달인 5월과 비교해 3.7% 감소했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때보다 소비 감소폭이 훨씬 컸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여파가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통계청 박성동 경제통계국장입니다. 매주 슈퍼마켓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소매 판매의 주요 업태가 메르스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가 급감하면서 서비스 업종의 생산이 전월 대비 1.7% 줄었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과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은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여 타격이 컸습니다. 소비는 대형마트 매출 등을 감안할 때 이달 들어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타격을 입은 서비스 업종, 특히 숙박이나 문화활동 업종은 아직도 메르스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달 제조업을 비롯한 관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2.3%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도 0.5%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에 반등했지만 이 또한 그동안 관공업 생산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진 것이 크게 보이는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증시 불안 등 불안 요인도 있어서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신규 환자와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 환자 수는 186명, 사망자 수는 36명을 각각 유지했습니다. 신규 환자는 지난 6일부터 26일째 나오지 않았으며 사망자 역시 지난 12일 이후 20일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수진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열탈진 등 폭염 관련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오랜 시간 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실내에서도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 강화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대구와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고 울산 35도, 청주, 원주, 전주 34도, 서울 32도의 분포로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으로는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한낮의 폭염과 열대야가 교차하는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지속되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극장 가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대작 영화가 연이어 개봉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암살에 이어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까지 대작 영화들의 경쟁이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는 윈윈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이 어제 개봉하자마자 47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막강한 경쟁 작품의 등장에 1위를 달리고 있던 한국 영화 암살이 하락세를 보일 것 같았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암살은 미션 임파서블에 밀려 박스오피스 2위로 내려갔지만 오늘 아침 관객 5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최단기간 500만 달성 기록으로 올해 최고 흥행작이었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같은 속도입니다. 예매율 역시 여전히 상위권이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000만 관객 달성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대작 영화의 연이은 등장이 관객을 나눠갖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오히려 극장가로 관객을 더 불러모으는 윈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호 영화시장 분석가입니다. 암살과 미션 임파서블이 대결 구도보다는 여름 시장을 극대화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암살을 이미 본 20대와 30대는 이번 주말 미션 임파서블로 몰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검증된 영화를 보는 경향을 지닌 40대는 암살을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대작으로 평가받는 한국 영화 베테랑도 곧 개봉 예정이라 침체돼 있던 극장가에 오랜만에 찾아온 활기는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유현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후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는 환급을 통해 건강보험 부담분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체납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진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부터 건강보험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 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재심을 거쳐서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외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층에 사는 56살 김모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 3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더위 탓에 아파트 창문을 열어둔 채 잠이 든 주민이 많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피해가 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해 송금해 준 혐의로 21살 A씨 등 인출책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인출책 6명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서 사기 피해자 4명이 B씨 등의 통장으로 입금한 1억 5천만 원을 불법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세월호 추모 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성기명 임승선 기술 천재복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나총합 뉴스, LG유플러스 LTE미, 한국인삼공사, 동서식품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LG유플러스 LTE미, 삼성갤럭시 S6 엣지 제공이었습니다.